괜찮아 여기에서 있을게. 우리 함께 했었던 모든 시간 속에서 언제든 나를 보고 싶을게. 그 모습 그대로 웃을 수 있게. 어쩜 내겐 운명 같아. 눈이 마주쳤던 짧은 그 순간 내 모든 세상 떠있는 기분. 너는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또 내 맘속을 들락날락 돌아가라. 맴맴돌아 너는 매일매일 너를 찾아 꾀꼬리 노래해. 우리 함께 걷는 이 시간 참 달콤하고 포근해. 괜찮아 같이 걸어가줄게. 우리 함께 했었던 모든 길들 위에서 지쳐서 멈춰 설 때도 함께 쉴 수 있도록. 괜찮아 여기에서 있을게. 우리 함께 했었던 모든 시간 속에서 smile.